뜨거운 빛에 좌 좀 지난 눈썹 나는 그런 게 좋아 마치 바람도 딱 좋아 예감 미쳐 나부터 열까지 다 Oh sweet love 흐르는 캔도 아홉 조용히 앉아 I like this bridge Oh sweet know that. Oh, yes. 자꾸만 눈, 너의 눈빛이 좋아. Oh, yes. 진한 눈썹, 나는 그런 게 좋아. Oh, yes. Jump into the top, 너의 입술이